국제팀은 학사, 졸업요건, 수강신청 등의 학사 정보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와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보험교육, 범죄 예방 교육 등을 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에리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한밀레도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K-MOOC 강좌 수강 신청이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K-MOOC 강좌 중 에리카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지정한 강좌를 수강할 경우 일반교양 1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양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3월 8일 목요일까지 가능하며 수강 후 이수증 및 수강 소감문을 작성하여 6월 29일 금요일까지 한양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정된 강좌는 흔들리는 20대 청년 심리학과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입니다. 수강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캠퍼스 창의융합교육팀 03-400번에 5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사랑 또래장학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한양사랑 또래장학금은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학우들 및 교직원들의 소액 기부로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신청 대상은 가계 곤란이나 긴급 구호로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학우이며 신청 기간은 2018년 3월 5일 월요일부터 3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이나 사회봉사단으로 직접 제출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한양사랑 또래장학금 신청서와 가계 곤란 증빙 자료입니다. 장학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캠퍼스 사회봉사단 03-400번에 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조기 졸업 희망자 신청이 실시됩니다. 조기 졸업 신청은 2018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 5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이고 학번별 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속 행정팀으로 신청서 및 학기별 성적 조회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조기 졸업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내 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린 VH 뉴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취재 보도부 황예림, 엄지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김아리였습니다. My head is filled with ruins, most of them I built with you. Now the dust no longer moves. Don't disturb the ghost. 영화는 끝났다. They are empty, they are warm. Tell me what we built this for. On my way to something more. You're that one. 엔딩 크레딧이 오르고 영화는 끝이 났지만 이름들을 감아내는 검은 화면 앞, 남겨진 나는 끝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영화 속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결코 다르다고 할 수 없죠. 영화의 주인공들의 모습은 허구가 아니라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We never built this palace, but real love is never a waste of time. Yeah. much to say, and I regret ever complaining about this heart.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영화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아나운서 김아리입니다. You'll forgive what I did wrong. They will love the better you, but I still own the ghost of you. Must have been a year since I was thrown across an ocean far from home. Life is making no sense. Riding in between the highs and lows. 오늘의 영화는 신과 함께 죄아벌입니다. 신과 함께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주인공 김자홍이 저승처사들과 함께 지옥에서 일곱 번의 재판을 거치는 이야기인데요. 차태현, 하정우, 이정재, 주지훈 등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고 화려한 CG로 저승을 구현해내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노래마저 듣고 본격적으로 신과 함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주인공 김자홍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사는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위로하듯이 저승에서 그는 의인 취급을 받는데요. 소방관이었던 김자홍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어린아이를 구하고 죽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소방관들은 영화 속 김자홍처럼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처우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소방관들은 열악한 장비 때문에 화재 진압 때 더 심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door. This sound of silence I can't take anymore. Nobody ringing my telephone now. 김자웅은 살아생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잘못된 신을 쫓았다는 이유로 신은 김자웅을 지옥에 보내려 합니다.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고 있죠. 돈과 관련한 부차적인 문제들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죠.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돈. 피고 김자웅은 과연 돈을 섬기고 싶어서 섬겼을까요? 김자웅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동생 김수홍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또 가난했죠. 심지어는 동반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로 가난했는데요. 삶을 앗아갈 만큼 그와 그 가족에게 가난은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만약 그때 김자웅 내 가족에게 가난은 네 탓이 아니라며 도움을 주던 그 무엇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무엇이 국가였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자웅의 동생 김수홍은 군대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사실을 밖에 알리지 않고 그가 탈영을 했다며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군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친구, 동생, 애인, 아들과 같이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Under 군대는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부에서 잘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사건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중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바로 군대 내 가혹행위인데요. 매번 뉴스 속에 등장하는 민일병들은 우리의 억장을 무너뜨립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군내 폭행 및 가혹 행위는 총 3,643건, 하루 평균 2.2건 꼴입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지만 군대에서의 트라우마는 평생 그를 괴롭힙니다. Took the supermarket flowers from the windowsill. Threw the day old tea from the cup. Packed up the photo album Matthew had made. Memories of a life that's been loved. Took the get well soon cars and stuffed animals. Pulled the old ginger. 신과 함께 이 명장면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재판 장면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징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자신의 무능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굶고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감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You were an angel in the shape of my mom. When I fell down, you'd be there holding me up. Spread your wings as you go. When God takes you back, He'll say hallelujah, you're home.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 중 자식 입장에서 가장 싫은 것은 미안함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의 미안함을 당연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저려옵니다. home. Oceans apart and it's heavy on my heart. Rolling a roll, but my rolling came too slow. I'm happy, you know.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지옥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착하게 살아요. 제발! I'm happy, you know. 오늘 영화는 끝났다. 첫 시간 심과 함께 재아벌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찾아옵니다. 남은 한 주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지금까지 기획 연출에 보도부 엄지호, 기술에 기술부 김한빛, 그리고 진행에 아나운서 김아리였습니다. V-O-H .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하는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기조를 하나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 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7일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 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